제3차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개막식이 25일 평안남도 평성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.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평양시와 각도에서 선발된 소년 남녀축구팀들이 연명전의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. 개막식이 끝난 다음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남자축구팀 사이에 경기가 진행됐습니다.